있어도 널 볼 수가 없어. 이별의 큰 벽에 내가 가려져 있어. 힘겹게 참아왔던 나의 체념 속엔 아직도 너의 흔적이 남겨져 있어. 내 서툰 바램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널 위해 준비한 나의 사랑은 어제와 다른 오늘로 지워져 가겠지. 난 내게 전할 걸어. 창밖을 봐, 비가 오잖아. 이런 날 널 만나고 싶어. 설레이는 가슴 얼굴 썩은 반지는 머름작하고 아이처럼 그대 품 안에 파고드네. 그대의 머리카락 나를 간지럽혀 살며시 감은 눈을 뜨면 잠든 나를 바라보던 그대 얼굴에 살며시 번지는 미소 눈부신 아침 햇살에 웃고 있는 그대 사랑해요 언제까지 날 지켜줄 그대 그댈 느낄 수 있게 되길

껌껌한 세상 밝게 비춰 주네요. 그대 사랑해요.